I'm back. No, I'm not trapping so in the kite. Now, neck up to the world. She got me mom trouble, just soon in there. She chink it to the world. By you know, chow, soon got to go. Can go shit. Rockets 미친 광성 돌아오는 약속 사람들 환상 저 대가 멜로우 작동 그녀와 다들 저 먼 길 왜 가야 하니 도무지 알 수 없는 눈빛 난 슬픈 두 눈빛 해치고 내 마침 헤어지자는 말도 했지 몇 번 세 번이 수백 번 수천 번 단점이 많이 보여 괴로워 허나 장점이 훨씬 커 잡은 손을 느낄 때 난 내가 두려워 시간이 멈춰버렸음 있네 실직이 두려워 You're my go-kart coin What's going on 이번 생은 너와 둘이 함께 bravo What's going on 내 go-kart coin 묘적해도 우린 서로 왜인지 두려운 건지 내가 뭔지 가끔씩 우리 둘이 서로 떠나갈까 봐 You're my go-kart coin What's going on 이번 생은 너와 둘이 함께 bravo What's going on 내 go-kart coin 묘적해도 우린 서로 G.O.P.